11일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5.18 기념재단이 광주 학살 만행에 대해 온통 허위투성으로 되어 있는 전두환 역도의 회상록 판매를 조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.